민족의 영광, 인민의 환호성.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이며 우리 인민의 생명으로 생활로 깊이 뿌리내린 불피의 사회주의이다. 시완놀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원수님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 제일 저와 공화국기 날리는 내 조국의 하늘 아래 가슴은 무엇으로 세차게 설레이는가. 사랑과 감동으로 끝없이 높뛰는 이 심장, 경의하는 원수님 모시고 흉흉하는 긍지가 나의 온몸을 휩싸나라. 원수님 사랑 속에 만경대 선은단 야영 서에서 즐거운 야영의 나날을 보낸 나의 옆집 오기도 그 기쁨 이야기하더라. 전설 같은 기적이 창조된 북변 땅의 인민들 가슴 가득 반하는 그 은정도 뜨겁게 전하더라. 어디가나 기쁨이 넘치는 땅에 감동이 젖은 목소리가 왜 들리지 않으랴. 외진 섬마을에 사랑의 비행기가 날아왔다고, 그이께서 우리들의 일터를 다녀가셨다고. 사랑과 믿음으로 온 나라 대가정을 보살펴주시는 원수님, 인민의 행복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그 일을 누구나 목매여 노래하노라. 류경원과 강성원에 찾아가도 알 수 있으리, 공원과 유원지에 들려도 알 수 있으리, 인민의 웃음꽃이 어떻게 만발하는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인민에게 안겨주시려 원수님 어떻게 마음 쏘셨는지. 여명거리의 멋진 새집들을 바라봐도 나사롭게 안겨드는 그 사랑, 어버이 장군님의 애국의 그 뜻을 안고 사신 원수님의 혼신의 낮과 밤이 사무쳐 와라. 그래서 이 땅의 불안폭이 자갈 하나도 무심히 대할 수 없는 저국이여, 위대한 수령님 세워주신 인민의 나라를 어버이 장군님의 애국의 그 의지로 떨치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원수님은 우리의 저국. 전설 같은 사랑이 계속 꽃피나고 비약의 력마 타고 미래로 달리는 나라, 들판엔 오곡이 무르익고 일터엔 현대화의 노래 흥겨운 이 땅에서 내가 산다, 인민이 산다. 위대한 태양의 위협을 받들어 저제 한 길로 힘차게 나가는 나라, 온 세상에 뜨거운 눈길을 모으며 붉은기 휘날리며 폭풍 치어가는 나라. 이 세상 그대가 제일 위대해, 내 그대를 뜨겁게 노래하나니, 경의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내 나라 제일 좋아. 그렇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 아래 존엄 떨쳐온 우리의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 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계시기에 내 조국의 미래는 밝고 밝으며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거니, 어버이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 지켜주신 햇빛 밝은 집,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 꽃피워주시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서 세상에 부름 없는 삶을 누려가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천만 국민은 심장으로 노래합니다. 원스님 높이 모신 사회주의 내 나라 제일 저와 시원 너리를 보내드렸습니다.